우리나라에서 지난 20일에 개막됐던 지적 제품 전람회가 폐막됐습니다. 폐막식이 28일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과학자, 기술자들, 발명가들이 폐막식에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과학기술 제안들을 내놓은 단위와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에게 컵과 증서가 수여됐으며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 반사경을 가진 내두 투광 등 리제드로 나트의 합성 및 제재화와 그 리용을 연구한 발명가들에게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에서 보내온 발명가 메달과 증서가 수여됐습니다.